중앙계급교 양관이 반제반미계급교 양의 고점으로 새로 꾸려진 때로부터 지난 1년간 인민군 군인들과 국가계획위원회, 로동성, 평양화력발전융합격소를 비롯한 5,900여 개 단위의 26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중앙계급교 양관에는 미제와 일제, 계급적 원수들의 침략적, 착취적 본성과 야속 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1,670여 점의 사진자료와 반경화, 랍상, 조각을 비롯한 100여 점의 미술작품, 3,000여 점의 유물 및 증거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